됐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다시, 시작.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서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함께 이 일곱 가지의 지켜야 할 절기를 주십니다. 일곱 가지의 그 7대 절기라고 불려지는데 이 7대 절기가 여러분 혹시 뭐 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는 게 조금 있나?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배우는 초막절,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7대 절기는요, 1년이라는 기간 안에 행해집니다. 그리고 1년이란 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매년마다 이 7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이 사이클은 마치 뭐냐면 우리 인생을 축약해 놓은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인류 역사 전부를 축약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년의 계절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적도 부분 말고 우리나라 네, 평범한 나라들에는 계절이 몇 개가 있어요? 네, 네 개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잖아요. 자, 1년이라는 거를 이제 계절로 나눠서 친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봐보세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뭔지 알아요? 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그 영원한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 어린 양의 보혈로 피 때문에 벗어나게 된 그것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야. 이 세 가지 절기는 봄절기라고 해요. 봄에 행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초실절이 끝나고 초실절이 끝난 50일 이후에, 그래서 77에 49 해가지고 49일 그 다음 말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려지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져요. 그 또 다른 말로 맥추절,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드렸잖아. 그 맥추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게 어떤 절기냐면 여름 때 행해지는 절기예요. 그죠? 한 개 절기인데 이름이 세 개야. 그리고 이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넉 달 동안 농사 기간이 있는 거야. 넉 달 동안의 농사 기간 동안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 오게 되죠. 가을이 오면 시작되는 절기가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배우는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을 절기가 끝나면 이제 긴 겨울의 안식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인류의 역사가 전체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 인간의 이렇게 인생도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절기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는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중심에 있어서 이 역사가 흘러가냐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인류의 위대한 인물들,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혹은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 덕에 의해서 이 세상이 흘러간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의 중심이 누굽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 뭐의 이야기예요? 히스 스토리 뭐예요? 네? 합성어잖아. 그의 이야기. 역사는 여러분들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내 인생도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야.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 전체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일곱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일곱 가지 7대 절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7대 절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유월절 아까 얘기했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시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 죄인이 지옥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계시해주는 절기가 유월절이야. 무교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을 계시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게 무교절이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나는 초실절. 그러니까 처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에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계시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그 절기예요. 그 다음에 50일 이후에 있는 49 그 다음날 50일째 있는 그 절기가 뭐라고 했어요? 칠칠절 혹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했죠. 이 절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40일 동안 있었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너희들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50일 만에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성령님이 임하실 거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절기 이후에 넉 달이 지나간다고 했죠. 이 넉 달 동안 농사 기간이야. 농사 열심히 해서 이제 나중에 가을 추수를 열매 맺게 되는 건데 어쩌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넉 달의 추수 농사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가을 추수 4개월 지난 다음에 오게 되는 그 가을 추수 때 첫 번째 있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는 나팔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래요? 트럼펫이 떠오르나? 성경에서 나팔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얘기해. 특별히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장차 재림하실 거, 그렇죠? 심판주로 재림하실 거 그것을 계시를 담고 있는 절기가 나팔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나팔절 때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뭐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기준을 갖고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심판을 그 계시하고 있는 것이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 큰 용서가 일어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 받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그날, 미래에 있게 되는 그날인데 그날을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이 대속죄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드디어 배우는 초막절. 초막절은 뭐겠습니까? 초막절은 일곱 번째 절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뭔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이 바로 우리가 매년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성경이 얘기하는 이 초막절하고는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지 알죠? 그렇죠? 이것은 청교도들이 시작한 거야. 성경에서 이거 하라, 추수감사를 지내라 이런 얘기 없어. 청교도들이 자기 신앙의 어떤 핍박 때문에 새로운 대륙인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딱 도착했는데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곳에서 내가 심고 뭐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감격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뭐예요?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추수감사주의와 이 초막절이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추수감사주의이든 초막절이든 이거 자체 뭐 이거 지키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특별히 성경이 얘기하는 초막절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이 7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으로 지켜졌다고 했죠. 초막절이 되면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로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 7일 동안 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다 뭐하냐면 베란다에다가 집을 지어요. 나무로, 가지로.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는 거야. 그리고 베란다가 없이 좀 가난한 사람들은 길에다가,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거를 막 지키고 있어요. 저도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 랍비 집에 가가지고 그 초막에서 하루 좀 잤어요. 근데 좀 추워가지고 난 들어가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잤는데 여전히 이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해에 수확한 각종 열매와 곡식, 포도, 기름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초막절이 이름이 세 개라는 거야. 아까 맥추절도 세 개였잖아요. 그 오순절, 그 칠칠절. 이 초막절도 세 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이 이름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이름을 배울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요. 뭐라고요? 장막절. 이 장막절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과거, 과거에 대한 감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이 장막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의미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을 기념해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에 거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광야 동안에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자녀들한테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스스로 지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그 광야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 험난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종살이하던 저 애굽에 비했을 때는 이 광야는 천국이에요. 근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비하면 뭐냐면 아직은 세상이고 아직은 힘든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비교할 때는 좀 어려운 그 땅이 바로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광야인데 때로는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광야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해요. 힘든 세상. 그래서 이중적인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하늘의 만나가 막 내리는 거야. 게다가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축복들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도 없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에 비하면 그들은 끔찍하게도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으며 살아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모세.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이 모세의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못 범할 때마다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주신 그 제사 제도. 그렇죠?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제도 속에서 죽임당한 아무 흠 없는 그 짐승들. 그것도 누굴 상징해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기간 동안에 그 험난한 기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들을 받았던 그 모든 이유는 그들이 잘났거나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그리고 모세 누군가의 중보 기도 때문에 이들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 장막절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다 중보자의 기도, 어린 양의 희생 이것 때문이구나. 이걸 포괄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이 장막절이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은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우리의 현재와 관련이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이제 농사를 시작하여서 가을 추수를 얻게 되고 그 가을 추수한 그 곡식들을 곡간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곡간에 모아둔다, 수장한다 이런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여겼다는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심고 거둘 수 있는 그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덕분인 거예요? 예, 하나님 덕분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의 희생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풍성함을 감사하는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어린 양의 희생과 하나님이 그런 심고 거둘 수 있는 그 땅으로 들어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이 가나안 땅도 여러분들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내왔던 광야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상징하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비했을 때는 아직 세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이제 세 번째 것과 연관이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마른 광야, 걸어가도 계속 똑같은 길만 나오고, 막 물이 없고 불편하고 씻기도 뭐 하기도 불편한 그런 광야에 이스라엘을 주시기도 하고, 이 풍성한 수확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가나안 땅에도 두시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비천한 자리에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노력해서 수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영역과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에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길을 걷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낮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비천한 자리에 두시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러러볼 수밖에 볼 만한 그런 자리도 두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뭔,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건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그 세상과 그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심고 거둘 수 있는 수많은 풍성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줄 것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방 것들을 찾아가는데 혈안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드리고 있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이 축복에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는 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서 누리고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게 가능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절기를 그런 의미로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삶에서부터 건진받지 못했더라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열매 맺어지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나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성경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진짜 이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 내 삶에 좋은 것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신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냥 내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이 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 건 뭡니까? 이전에는 내 삶 가운데서 나올 수 없었던 그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나오게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이제 성령의 열매야.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사랑, 기쁨, 사람들과의 화평, 오래 참는 거,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 선하게 대하는 거, 충성하는 거, 온유한 거,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생겨지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이란 게 눈에 보여요? 네. 절제 이게 눈에 보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는 감사하고 그걸 자랑하고 좋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마음을 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해서 눈을 뜬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정말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또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광야에서의 그런 과거적인 의미나 혹은 현재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의 그 영광, 그것을 미리 맛보는 그 축제, 그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했다시피 초막절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임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막절에는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끝나면 겨울 안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축제의 절기로 지키면서 잔치하는 기분으로 지켰습니다. 온 민족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얻게 하신 그 모든 수확물, 그리고 이러한 목사님이 제가 설명했던 모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고 기쁨을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절기였기 때문에 최고의 축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7일간 드려졌는데 매일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절기 중에 가장 많은 절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면류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은 그 면류관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이에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들 이 초막절은 바로 우리가 저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현재에서 미리 맛보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미래에 주어질 어떤 것들을 우리 현재에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짧지만 오래가진 않지만 짧지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는 때가 있고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때가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의 정말 충만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짧게 그 천국을 맛보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만난 거 인생에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그 몇 번 안 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을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 경험한 그 순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때로 힘들고 외로운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을 다 견디고 믿음을 살아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신자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이 천국이 지금 초막으로 상징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물론 아무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사망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게 천국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그 곳이,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야. 물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도 완전한 천국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현재 사는 동안에 신자는 반드시 그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고 맛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 언약, 십계명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새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천국을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실력대로 안 되니까 뭘 보내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간섭 속에서 그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특별한 축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찾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16절부터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힘들죠? 나도 힘들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돼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데 그런 내가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나 또한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어서 나도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사실 이루신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날이 미래에 있을 일이겠지만 그 미래도 이미 완성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만드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비하면 천국이죠. 하지만 정말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없는 그 천국에 비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여러분들 천국을 사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신자는 결국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을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 내 조건과 상황과 여건이 다 갖춰주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감옥에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구원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잖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숱한 고난 속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 천국을 살아갔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까지 하였습니다. 왜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초막절 절기를 지킬 필요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와 그것을 드리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결국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되어져 왔고 되어지고 있고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단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 감사들은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난 거, 불교 믿는 사람들, 뭐 천주교 믿는 사람들,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왜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감사해야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게 뭡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게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 그분의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들 현재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게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특별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미래 내가 무슨 직장을 가고 뭐 내 형편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원하지 않는데 어떤 의미에서 신자는 죽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왜요? 그때 우리가 진짜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뭐 찾아내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축복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우리의 인생 전체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좀 깊이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은혜임을